부러운 게 나 신경 쓰지 않을래. 네 옆에 그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게. Only you 이대로 Don't let me go, baby don't let me go. 너를 포기하지 않을래. 순간 반해버렸지. 카페에 있는 널 마주친 순간 멍해졌지. 내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었지. 말 못했지. 그녀는 남자가 있단 네 옆에 딴 남자가 있어. 나 아닌 다른 사랑한다 말하겠지. 그 누군가를 두 눈을 감아 순간을 믿어 소원을 빌어 이 밤은 뒤로. 넌 딴 데를 봐. 내가 널 볼 때조차도 넌 이미 내 맘속에서 날 가졌지. 내 맘속의 주인은 그건 바로 너. 이러면 안 되는 거. But I don't care. 나 신경 쓰지 않을래. 네 옆에 그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게. Be 사람 종종 나줘. 어서 빨리 떠나줘. 그래 난 미쳤어. 완전히 돌아버렸어. 나와 같은 감정 느낄 수 있단 걸 알고 있어.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내 옆에. Even though you got a boyfriend I don't care. 너도 내게 흔들렸지. 눈빛이 말을 하고 있지. Oh lady 더는 멈출 수 없어. 늘 원하는데 저는 망설이지 않을게. Let me take your hand. Baby be my girlfriend. I want you. Let me be your new man. I need you. 그 남자 너와 어울리지 않아. 너도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진 않아.